miss you, I wish you would come back. 도저히 그대 없이 아무것도 안 돼. 나 오로지 너여만에 더 멀어져 떠나가네. 시간이 흘러갈수록 숨 막혀 죽을 것 같아. 하늘을 원망해요. 절망 속에 날 빠뜨려서 너를 떠나보냈던 그날서부터 땅을 쳤어. 사람들은 말해줬어 절대 놓지 말라고. 이런 여자 찾긴 힘들어 다신 또 없을 거라고. 아파도 너무 아파 반칙해요.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만 있잖아요. 하루에도 몇 번씩은 나는 후회해요. 밤이 되면 눈물이 안 그쳐서 울게 돼요. 난 울게 돼요. 필요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. 우리 사랑만 나는 그 말 속에 네 모습이 사라지고 괜찮아지겠지. 난 생각은 착각이고. 네가 행복했으면 해, 네가 잘 지냈으면 해. 허나 내 마음은 절대 안 변해. 너와 같이 하길 원해. 전화를 걸어봐도 아무 대답이 없고. 그래도 절대로 No I don't wanna let go. 이제는 나 홀로 Don't wanna be alone. 용서를 빌어도 받아줄지 I don't know. Hey, 아파도 너무 아파 반칙해요.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만 있잖아요. 하루에도 몇 번씩은 나는 후회해요. 밤이 되면 눈물이 안 그쳐서 울게 돼요. 난 울게 돼요. 필요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. 우리 사랑만 난다는 그 말 잘 지냈다고 했었던 그 말 다 거짓말이야. 나 없이 행복한 희금하는 것 같아 가슴 아파도 맘에 한숨 놓여 못해준 게 한이 돼. 작은 선물조차 제대로 권해주지 못하는 게 계속 눈물이 나는 게 말이 돼. 우린 다시 절대 만날 일 없지. 꿈같던 사랑이야 기도 이젠 없지. 이제는 나 홀로 Don't wanna be alone. 용서를 빌어도 받아줄지 I don't know.